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이서빈입니다. 여러분은 지루할 때 주로 뭘 하세요? 게임? 영화 감상? 마땅한 취미가 없는 저는 이렇게 심심할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꽤 재미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옛날 신문 찾아보기.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엄청 옛날에 쓰인 기사들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20년 전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재밌는 의문이 생기면 바로 홈페이지에 2003년 오늘의 기사를 검색해보는 겁니다. 2003년 11월 17일에 발행된 신문 기사들을 보니 이야,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KTX 고속철 열차 명칭 확정. 20년 전 오늘 KTX 이름이 정해졌다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Now That We Don't Talk. You went to a party, I heard from everybody. You part the crowd like the Red Sea, don't even get me started. Did you get anxious though? On the way home, I guess I'll never ever know. Now that we don't talk. You grew your hair long, you got new icons. And from the outside it looks like you're trying lives on. I miss the old ways, you didn't have to change. But I guess I don't ever say. Now that we don't talk, I called my mom, she said that it was for the best. Remind myself the more I gave, you'd want me less. I cannot be your friend, so I pay the price of what I lost and what it cost. Now that we don't talk, "오늘도 해볼까요?" 여기 저희 눈앞에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발명품 주제를 뽑아주시죠. 네,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 필수템입니다. 제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주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발명품은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용도는 같지만 크기도 색깔도 디자인도 가지각색이랍니다. 마지막 힌트, 공항을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눈치챈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테디 스윔스의 Suitcase. running out of time and running on fumes. I'm just trying to keep our airplane from crashing. 'Cause I'm afraid of what you'll find if we do. It ain't lost on me. What the cost gonna be? I got a suitcase packed full of lies. I keep telling myself 'cause I'm too vain. I hope it's not too late to leave all this baggage behind. Just need a little more space, a little more time. I just need a little more space, a little more time. Back and one step forward, and now I'm falling down more than I'm falling for you. But I adore you, I adore you. I got a suitcase.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매지 말고 끄세요. 바로 여행 가방입니다. 바로 바퀴가 달린 가방 말인데요. 트렁크, 캐리어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편의상 오늘은 여행가방이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가방을 고르실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하시나요? 디자인, 크기, 재질? 제 친구는요, 남들이 많이 사는 건 퀄리티가 보장된 거라며 유명한 브랜드의 여행가방을 장만했는데요. 이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가방을 수화물로 보내고 여행을 간 날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바로 친구의 가방이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어버린 겁니다. 색깔과 브랜드가 똑같은 친구의 가방을 자기 걸로 착각하고 가져가 버렸대요. 설상가상, 가방을 들고 가버린 분과 연락이 닿질 않아서 한참을 맘졸이다 그날 밤이 돼서야 겨우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기 있는 브랜드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추억하기 전 꼭 이름표를 달아두세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Bad Idea, Right? I haven't heard from you in a couple of months, but I'm out right now and I'm all fucked up. And you're calling my phone, you're all alone, and I'm sensing some undertone. And I'm right here with all my friends, but you're sending me your new address. And I know we're done, I know we're through, but God, when I look at you. Idea, right? Sing it tonight. It's a bad idea, right? Sing it tonight. Fuck it, it's fine. Yes, I know that he's my ex, but can't you be more reconnect? I only see him as a friend, biggest lie I ever said. Oh, yes, I know that he's my ex, but can't you be more reconnect? I only see him as a friend. I just tricked him, fell into his bed. Now I'm getting in the car, wrecking all my plans. I know I should stop, but I can't. And I told my friends it was asleep, but I never said where. Coronavirus 때문에 더욱 엄격해졌던 입출국 규제가 완화되고 이제 해외여행 붐이 왔다 싶을 정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증명하듯 한 유명 브랜드의 여행용 가방 판매량은 2022년에 비해 70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오늘의 주인공, 탄생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바퀴 달린 가방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한 의류회사 간부 버나드 세도우입니다. 1970년의 어느 날 세도우와 가족은 여행을 떠났죠. 즐거운 여행 후 돌아오는 길에 세도우는 가족들의 짐을 이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 공항 직원들이 큰 짐을 수레에 올려 너무도 편안하게 끌고 있던 거죠. 세도우는 그걸 보고 외쳤습니다. 유레카! 우리가 필요한 여행 가방은 바로 저런 거야. 델리 스파이스의 환상 특급.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온 세도우는 본격적으로 여행 가방 개발에 돌입합니다. 양쪽 버클을 딸깍 하고 여는 007 가방 밑에 작은 바퀴를 달고 한쪽에 스트랩을 단 모양이었죠. 그렇게 여행 가방에 새 시대를 연 세도우의 작품은 1972년에 특허 인정까지 받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1987년 바퀴 달린 가방이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는데요. 그 주역은 바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의 조종사 로버트 플레드입니다. 플레드는 쉬는 날 자신의 휴대가방에 바퀴를 달아보는데요. 동료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신이 난 플레드는 이 가방에 롤러보드라는 이름까지 붙여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고 곧 회사까지 설립해 더 널리 보급했죠. 그렇게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은 승무원들의 필수템이 됐고 더 나아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행객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숨 마이 헤어 닫은 창고. 잊혀진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기억 저편 잠시 잊혀져 있던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어떤 추억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 제가 옛날 기사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본 2005년도 기사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기사의 제목은 책가방, 이제 끌고 다니세요. 2000년대에 잠깐 유행했던 바퀴 달린 어린이 책가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처럼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끌고 다닐 수도, 책가방처럼 등에 멜 수도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당시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아들, 딸의 키가 덜 자라면 어쩌나 걱정하시던 부모님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게다가 굴러갈 때마다 번쩍번쩍 불빛을 내는 바퀴 덕에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에도 충분했어요. 저 역시도 초등학생 때 엄마를 졸라 이 책가방을 선물 받았었는데요. 패셔니스타가 된 기분이라 학교에서도 괜히 우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 50배 이상 빠른 회선이 전국의 가정에 설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는 안테나나 케이블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HD TV 방송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화도 이 통합망에만 가입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안방과 병원을 연결해 영상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집 밖에서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로 영화를 보다 집에 들어와 HDTV로 바로 다음 장면을 이어서 감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와, 2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이 시절에는 먼 미래일처럼 여겨졌겠죠? 여기에 더해서 OTT 서비스 같은 게 생겨나 콘텐츠 시장을 장악할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앞으로 20년 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여기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었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이서빈이었습니다. UBS